죽지 못하는 여섯 요괴라. 하루가 곡 1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 가도 날 퍼라 내 마음. 오늘도 찾아있네 저고리 뜨는 밤. 나타난다 하드레. 잃어버려도 가지 마치 너는 뱀. 눈을 가리고 또 바로 가. 여긴 내 아토고 대도는 내 안도르기 한 빛빛처럼 물든 세상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달 아래 예쁘게 덮여구나 꽃한 눈. 붉게 번진 달에 또 오늘 떠 있어. 님이 옷과 맘에 창을 잃고 있어. 피었으면 해 그대 꿈에서라도 이루어졌으면 해. 적벌 너처럼 모처럼 내는 것 차. 답답한 맘이 다 식어나가. 여도를 그러면 알아줄까. 이 네 맘 그대가 내게로 와주고 시간 따